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의뒤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76년은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들로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영유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우리 하나하나씩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전신 갑주는 복음의 신입니다. 신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나 또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나 구전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기동성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잘 뛰기 위해서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끈 그 프랑스 군대는 병사들에게 그 배낭에 여군의 두 켤레의 군화를 꼭 지니게 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군화가 떨어지거나 벗겨지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메이지 덴노는 군화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 군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하라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인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축구선수 베이컴이 신은 축구화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천만이나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신는 그 신발을 개발하는데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신발 하나에 2천만 원짜리. 왜 이렇게 신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하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전쟁에 이기 위해서 운동 경기에 대해서 우승하는 거죠. 무슨 신을 신냐에 따라서 전쟁이나 일의 승패가 달려있고 운동 경기의 승패도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아요. 우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또한 신앙에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우리가 신해야 할 신은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서 그냥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15절 말씀 다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있어. 첫째는 뭐 첫째 의미는 뭐냐면 먼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 무슨 사람이 되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 신은 어복과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임을 나타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속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 생활에서 잃었던 아들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보라 하고는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뭡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뭡니까?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였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들입니다. 산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도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악 속에 방탕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하여 우리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실 바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그 뒤로 나오지 않는 탕자가 그 후에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전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말씀에 절거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는 기쁨으로 섬겼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영광이요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뭐하게 하십니까? 부요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부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아멘이 없네요. 복음 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별로 보고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주로 삼고 복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부요함을 그냥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와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기쁨의 이유가, 행복의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항상 내가 그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이게 복음을 신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무엇을 나눠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더라고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나도 학식 차릴 때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둘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할 그 신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화목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평안, 피스는 죄가 있을 때, 관계가 불편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한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하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담이 무너질 때, 그게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그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리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함제 파도가 많다.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오늘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 웃을 받은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걸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참 좋은 믿으시오. 주님 나를 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심겨주신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평화를 전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이게 복음을 신을 신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셋째 의미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워서 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화를 신습니다. 운동 경기하러 가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습니다.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신발에 끈을 메고 신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한국의 최전방에서 순찰하던 병사 두 병사가 북한이 숨겨놓은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보셨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병사들의 호국 정신을 영원토록 기리기 위해서 그 부대 앞에 그 이런 다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발 조형물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걸 제가 사진을 봤는데 오늘 여기네. 이게 두 병사가 지뢰를 밟아서 잃었던 다리, 발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저게 기념토록 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들의 발도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발입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먼 길도 마다지고 달려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방으로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환난과 핍박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치는 원수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총과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은 복음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려는 일터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러 가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터로 달려가고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도와주는 일이 복음을 전한 자의 바른 일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는 곳이면 내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신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군인 있습니까? 2,000만원짜리 축구화를 신고 운동경기 나가지 않는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으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거 제 상상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실까? 아이고 암흑에 왔구나 하고 얼굴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이 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때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삶, 그것이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내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닌 그 거리가 지구 세 바퀴를 돌았다. 엄청난 거리. 근데 우리는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내가 정말 이 복음 들고 얼마나 많은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일에 분노하며 그렇게 뛰어다녔습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에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남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주시하며 조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짓는 데 가서는 안 돼요. 악을 행하는 곳에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복음이 부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